가슴 코는 반짝이는 빨간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붙는다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안개 낀 성탄절날 산타 말하기 루돌프가 활그리 썰매를 끌어주려 그런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루돌프 사슴코는 길이 길이 기억되리. 사슴 코는 반짝이는 빨간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붙는다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절날 산타 말하기 루돌코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렴. 그런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루돌프 사슴코의 길이 길이 기억되리. 길이 길이 기억되리.